슬픔에 지쳐 눈물 흘릴 때 너를 위해 함께 울어줄 사람 이 세상 모두 너를 등질 때조차 먼저 너의 손을 잡아줄 사람 언제라도 부르면 한 걸음에 달려가 그 사람이 나란 걸 왜 몰라 나는 안 되는 그날까지 너의 곁을 지켜줄 단 한 사람 그 사랑이 나일 수 없는 거니 아픔에 겨워 비틀거릴 때 너의 상처까지 안아줄 사람 먼 곳만을 보며 나를 울릴 때조차 오직 너 하나만 바라볼 사람 너를 위해서라면 다 잃어도 행복한 그 사람이 나란 걸 왜 몰라 나는 안 되는 거니 정말 안 되는 거니 매일 너를 웃게 할 텐데 마지막 그날까지 너의 곁을 지켜줄 단 한 사람 그 사랑이 나일 수 없는 거니 갖고 싶은 사람아 죽을 만큼 닿고 싶은 사람아 힘겨워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네가 네 곁에 있어서 기다려도 되겠니 바라봐도 되겠니 네가 내게 오는 날까지 나의 마지막 순간 내 곁에 멀